깊은 밤에 달빛을 등에 지고 비어있는 붉은 장미 누구를 생각하나 외로운 불빛 안고 밤하늘 위로 삼아 녹색잎에 춤을 추며 별빛을 맞으면서 내일은 또 다시 아름답게 피어나리 삼킨 장미